Grammar. G10.1. The noun modifying form. 1. 이번 주말에 할 일이 많아요? 네, 좀 많아요. 2. 생일 파티에 입을 옷이 없어요. 3. 다음 학기에 한국어를 가르칠 분은 박 선생님이세요. G10.2 1. 이 책 비싸요? 아니요, 별로 안 비싸요. 2. 집이 학교에서 멀어요? 아니요, 별로 안 멀어요. 3. 시험 공부 많이 했어요? 아니요, 별로 많이 못했어요. 4. 이번 주말에 할 일이 많아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G10.3. The Clausal Connective. 1. 책방에 가서 사전하고 지도를 샀어요. 2.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했어요. 3. 친구를 만나서 저녁 먹고 같이 영화 보러 갔어요. G10.4. 1. 내일 여자친구가 와요. 아, 그래요? 좋겠어요. 2. 어젯밤 2시까지 공부했어요. 피곤하겠어요. 3. 날씨가 흐려요. 내일 비가 오겠어요. 4. 구두가 불편하겠어요. 구두를 벗고 운동화를 신으세요. G10.5. The sentence ending. 1. 미국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15년 살았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네요. 2. 옷이 참 예쁘네요. 얼마 줬어요? 200불 줬어요. 200불이나 해요? 아주 비싸네요. 3. 저기 스티브가 오네요. 4. 샌디는 벌써 학교에 갔네요. G10.6. Irregular Predicates. 1.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요. 2. 이런 모자가 어때요? 3. 제 머리색은 까매요. 4.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마음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요. G10.7. The noun modifying form. 1. 민지가 먹은 갈비는 맛있었어요. 스티브가 받은 선물은 시계예요. 2. 어제 만난 친구를 오늘 또 만났어요. 3. 이 사진은 작년 할머니 생신 때 찍은 사진입니다. G10.8. Honorific Expressions. 1. 동생이 책을 읽어요.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세요. 2. 우리 동생 나이는 18살이에요. 우리 할머니 연세는 72이세요. Three. 우리 집 개는 작년에 죽었어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4. 동생이 읽은 신문이 여기 있어요. 할머니께서 읽으신 신문이 여기 있어요. 5. 동생이 샌디를 봤어요. 동생이 할머니를 뵈었어요. This concludes lesson 10.